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제 꽃밭이 열리고 맑은 꽃들은 기지개를 켤 테니까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봄이 정말 와준다면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렇다면 돌아갈 여비도 마련해야 하니까 노을에게 몰래 부탁도 하고요. 기쁜 고향 방앗간엔 어머니 좋아하시던 웃음 보리떡도 해두라지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기다림이 오래되면 착한 새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요. 여비도 마련해야 하니까 노을에게 몰래 부탁도 하고요. 기쁜 고향 방앗간엔 어머니 좋아하시던 눈물 보리떡도 해두라지요. 마세요. 기다림이 오래되면 착한 새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요.